웬일이냐? 왜? 야, 이 시간에 무슨 소주냐? 못 나가. 나 내일 면접 있잖아. 아, 나도 먹고 살아야지. 그래, 미안해. 나 잠이 쏠게. 같은 하루 yeah. 모두가 찾는 내일의 아침은 오늘 또 다시 찾아왔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네 매일 걷던 그 거리를 걷네 변한 것은 없네 그게 어제와 같은 하루일 뿐인데 얼떨결에 생각에 잠기네 옆을 스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지각색의 표정을 보네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쫓기네 일상에 지쳐 축 처진 어깨 당신의 한숨에 텅 빈 포켓 끊은 담배는 몇 번의 다짐에 수만 가지 갈등에 놓질 못해 거울 속에 너를 바라봐도 마치 새빨간 두 눈은 토끼와 같이 한때는 나도 넘치는 꿈속에 용기와 패기는 너무 무거웠지 몇 번이고 쓰러질 뻔하던 날 지킨 건 무엇인가 그건 내 자신뿐 이제부터 멈출 필요 없으니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좌절 포기는 저 멀리 거친 파도야 멈춰라 뜨거운 눈물은 가슴 속에 묻자 밤 하늘을 바라봐도 밝은 별들을 너의 맑은 눈 속에 담자 남자 그대 자신감을 찾자 세상을 내 손 안에 갖자 비바람 속을 벗어날 준비 희망을 가슴 속에 묻기 내 삶은 끈기와 같이 행복이란 열매를 따기 Get up and stand up Stand up and rise up Thank you.